가시리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 꽃 바리고 가시리 꽃 날로는 어디 살라고 바리고 가시리 잡사와 두 어리만 하는 선하면 아니 울시라 혈원님 보내옵나니 다시 난다 도셔주셔 얄리얄리 얄릉숑 얄리얄리 얄릉숑 얄리얄리 얄리 얄릉이 얄리얄리 얄릉숑 청산별 거기야 Yali, yali, yali, yali.